머리치러 말을 아끼다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. You gotta give me time, I ain't perfect but I'm tryna race you perfectly.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. I know. 지울 수는 없겠지 미워한 나에게 그 추억이 너무 완벽했기에 but I try again. 사랑에 빠질 때보다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어렵군. You make me live and die again. I'm not alive without you. I'm not alive without you. You know I die without you. 잊지 말아요. 그대 듣고 있나요? 나의 목소리 그대 향한 이 고백 지금 듣고 있나요?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? 창가에 떨어지던 빗방울처럼 내 마음 속에 물들어가는 너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나도 손에 잡히던 네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번지고 눈물에 눈이 흐려 돌아보면 제자리 늘 맘이 무거웠어 내 이별은 발걸음이 느려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겠지 만난 여기 서 있어 난 여전히 서 있어 그대 듣고 있나요 Never ever, girl, don't forget me ever. Never ever. Don't forget me ever. Never ever.